이 시간에는 노래 비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처녀의 선수군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다음 본 화점은 내가 막으리. 눈 속의 화초 누가 막았나 그들은 꿈만 계속해서 들으실 노래는 내 오모니 내 저구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들꽃 새송이. 향기 넘치는 연기를 했어 장군님은 가시던 길 멈추시여 이상 노래 몇 곡을 보내드렸습니다.